박근혜의 욕적 배당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비열한 정착 모략극을 당장 고도치우고 그들을 무조건 송환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단 납치에 간 우리 여성 국민들을 4개월이 넘도록 감금하고 있던 박근혜 욕적 배당이 얼마 전 그들을 사해에 내보내어 정착시켰다고 발표하는 노름을 벌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 당국 것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은 이제는 북이 여성 정업원들의 강제 억류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괴뢰 패당이 저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집단납치 만행의 진상을 영영 덮어버리며 우리 여성 국민들의 강제 억류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그들의 가정 면담, 송환을 요구하는 내외 여론의 압력을 막아보기 위해 꾸며낸 또 하나의 비열한 모략극이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당국의 설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가 거짓일 수 있다. 북의 여성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당국이 별도의 장소에서 그들의 신변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요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의 여성 정업원들이 실제 사회에 정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괴뢰 패당이 사회로 배출된 북의 정업원들이 자유인 신분으로 되었다고 떠버리면서도 신변 보호니 뭐니 하는 황당한 구실로 그들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도 일체 차단하고 있는 것은 괴뢰들의 발표가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백주에 집단주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자마자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사진까지 내돌리는 노름을 벌였던 괴뢰 패당이 이제 와서 신변 보호를 운운하며 그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궤변이다. 역적 패당이 우리 여성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신변안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집단납치 범죄와 반인륜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극도의 위기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해보기 위해 비열한 모략과 날조에 매달리는 것이 괴뢰 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 욕적 패당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여성 국민들의 결심과 의지를 가진 회유와 위협으로도 굽힐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외딴 곳에 영영 가두어놓고 아예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패당의 악랄성과 잔인성으로 볼 때 지금까지 감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이미 무참히 살해된 여성들도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욕적 패당이 꾸며낸 정착 모략극은 우리 여성 국민들을 무조건 돌려보낼 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내외 여론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세계의 양심적인 여론은 박근혜 패당의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절대로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 패당이 털끝만큼이라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고 인권을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강제 옥류와 잔악한 귀순 회유 공작을 고도치우고 자식들의 생존 여부조차 몰라 가슴 태우는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괴뢰 패당의 집단 납치 범죄와 반인륜적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여성 국민들을 구출하여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8월 21일 평양.